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시작합니다. 저는 이영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환입니다. 이성환 대표 오늘 일찍 왔어요? 네. 오늘 뭐 일찍 가요? 늘 이 시간에 왔어요. 헐레벌떡 오고 지각도 가끔 하고 이런 분이 왜 이러시나? 지각은 여기서 처음 해봤죠. 오늘 차는 안 갖고 왔어? 네, 차는 안 갖고 왔습니다. 그렇죠. 차를 타고 다니다가 돈도 없는데 차까지 타고 다니다가 이제 나라의 재정까지 보탬이 되고. 항상 저는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충정에. 자주 내요? 7만 원 이런 거? 티켓을?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 부산 출장 갔다 올 때 자동차에도 한두 번 걸렸다는 첩보가 있던데. 네. 한 번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 느낌이 쇠해요. 느낌이 쇠합니다. 그건 자기 차가 아니니? 아, 제 차였습니다. 자기 차였어? 네. 느낌이 쇠합니다. 자기 차로 갔다 왔어요? 멀리까지? 네네. 요즘 돈벌이가 되나 봐. 부산까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닙니다. 왜냐면 4명이 같이 타고 갔기 때문에. 아, 4명? 4명이서. 예쁜 여자 있었잖아요. 예쁜 여자. 뭐 어쨌든 다 같이 갔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갑자기 그런 얘기까지 했고요. 하여튼 시장이 오늘 좀 싸합니다 한마디로요. 네. 예, 어떻게 왜 그런 거예요? 외국인 아주 재밌는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가 계속 될까라는 아주 재밌는 보고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외국인 매수 일단 주춤거리니까 시장에 대한 쪽이 외국인 매수만 없어도 일단은 시장에 대한 쪽이 좀 조정 나오는 시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선물 쪽에서 매도가 만기약 가까이 지금 만기약인가요? 아니면 1조인가요? 7,200계약이래요. 7,2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시장에서의 조정을 좀 만들고 있다. 근데 뭐 어쨌든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 뭐 그리스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중국 관련 뭐 조정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조정에 대한 흐름을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울고 싶은 자리에서 뺨 때려주는 현상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뭐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얘기했듯이 지금 시장이 조정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전지현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스티븐 마빈이었다. 예언이 정확하게 적중하고 있다. 바로 그분의 특집인데 오늘 바로 그걸 시작하죠. 뭐 딴 얘기 필요 없어. 자기가 얘기하는 소리 다 헛소리야 지금 보면요. 헛소리는 끝나고 이제 진실된 뭐 진실의 목소리. 진실의 입을. 팩트와 진실. 그렇죠. 진실의 입을 찾아가보는 시간. 바로 다음 코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이 제일 키움증권 방송 중에서 아마 이 코너가 시청률이 최고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요. 최고죠. 따라올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코너가 최고야 최고. 한 코너가 더 생긴 다음에 이제 저런 거죠. 이제 마영님이 모시는 한 달에 한 두 번 특집 이런 거.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전전님의 존재가치 없어지지만 일단은 전 그 고정으로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에서 섭외는 하고 있지만 일단 그분이 얻기에는 지금 그런 거죠. 그지? 1인천하 만인지상 뭐 이런 거잖아. 1인지하 만인지상. 그럼 맞죠? 네, 맞습니다. 1인 지하. 한 명 밑에 있고 만인 지상. 만 명 위에 있는. 그죠? 영의정이죠, 영의정. 증권계 영의정. 증권계 영의정. 아,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게 아니야. 요즘 뉴스 봤더니요. 그런 자리를 요번에 그 올라간 사람이 마흔 몇 명가라며. 얼마나 부럽습니까? 아, 그래. 웬만한 사람은 잠깐 하고 계속 연금 받고. 얼마나 좋아요? 요번에 그만두신 분도 연금 받아? 한 달에 600만 원.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원 총리가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받는다던데, 평소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아, 그분은 좀 아쉬워요. 정원 총리 같은 경우는 다시 모시고 정규직화 했어야 되는 건데, 총리 정규직화로. 아, 그 감독이, 그 김성근 감독이 직업이 감독이듯이. 네, 그렇죠. 감독이듯이. 그 뭐 아시는 분이 사장님이 계속 직업이듯이. 그렇죠. 총리가 직업이셨어야 되는데. 아, 그 무슨 회사였죠? 아, 뭐 회사가 있었죠. 아니, 내가 뭐 여기 방송에도 얘기했었는데 그 회사가 있었는데. 네. 사장님이 직업이죠, 사장님이. 아, 무슨. 아, 저거. 그 코롱. 호록 뭐였죠? 그거 있잖아요. 네. 뭔가 갑자기 기억이 나네. 그건 그렇고요. 바로 이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자기가 한번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해주세요. 말이 필요 없죠. 아까 얘기했죠. 한국의 스티븐 마빈이자. 네. 그죠? 영의정. 네. 주식계의 영의정. 전재현 네. 이코노미스트 모시겠습니다. 네, 전재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기 전에 네. 그거는 자기가 잘못한 거야. 뭐야? 스티브 마빈 하면 안 돼요. 아, 마빈은 왜? 마빈은 떨어진 것만 맨날 주구장창 했는데요. 아, 어쨌든 맞췄잖아. 아니죠. 아닌가? 제가 바꿀까, 그럼? 마빈은 아니야. 마빈 같이 얘기하면 이분 오래 아니다? 못 가요. 네. 이분은 대신에 올라갈 때 강력히 올라간다, 떨어질 때도 강한 이해. 이거 위아래를 탄력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이런 분이 없죠. 그러면은 네. 올라갈 때 강하게 맞춘. 분과 마빈을 섞어서 이름을 또 하나 제조해야 겠네. 그렇죠. 이름 하나 만들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네. 전주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애기도 있어갖고 어린이는 어떻게 보냈어요? 예, 네, 뭐 즐겁게 보냈어요. 뭐 사줬어요? 네. 뭐 장난감 사주고. 뭐 어떤 거 사주셨어요? 네, 장난감. 뭐 변신 로봇 뭐 이런 거. 변신 로봇 어떤 거? 그 메가트론인가. 아, 메가트론이요? 아니면은. 공룡 이렇게 아 공룡에서 변신하는 예, 거 예, 어. 그 얼마 초피스 요즘 그 웬만한 게 10만 원이라 떠나요 10만 원 떠나 떠났다 그 그게 그 되게 안타까운 게 네. 쇼티지가 나가지고 그렇죠 쇼티지입니다 그래서 그 뭐 이제 마트 이런 데 가면 네. 한 뭐 7만 원 정도에 파는데 네. 이게 인터넷에 나오면 갑자기 10몇만 원이 되더라고요. 네. 못 구해가지고 근데 구해서? 저희는 마지막에 있는 거 하나 구해가지고 아 그럼 어디서 만드는 거야? 애가 둘인가요? 하나인가? 하나니까. 아 하나니까 어, 남자인가 봐 그렇습니다. 자기 못 사줬다고 했죠? 요요가 10만 원이면 사장이라면 지금 네 요요가 이게 한 2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하기 때문에 네. 요요 사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놈은 또 이제 미니 특공대 네. 기존에 있던 변신 로봇은 다 갖고 있잖아요 집에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 나온 만화에 새로 나온 로봇 아니 그러면 변신 로봇 있던 거를 다 숨겨놨다가 1년 후에 아니야. 다시 좀 새 거로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기억 안 나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애가 이제 둘 셋이 되면 네. 문제는 뭐냐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출근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출근하고 네. 다시 이제 일을 하는 게 편해. 네. 집에 가는 게 출근하는 거야. 출근하는 마음으로 집에 가는 거지. 아, 나의 갑이구나. 근데 두 명 다를 향해서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언제 키우니? 그러니까. 언제 키워? 언제? 부러울 뿐이죠. 언제 키워? 이것들. 나도 애들이 벌써 대학교 갔으면 좋겠다. 전전님. 예. 전전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워낙 추종자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시장 단적으로 시장부터 얘기해 보죠. 코스피 코스 오늘 나름 6% 조정인데요. 지금의 조정이면 어떻게 보세요? 주식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오를 때 팔아야 될까 사야 될까 내릴 때 팔아야 될까 사야 될까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네. 사냐 파냐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늘 그렇지만 2009년에 최고의 투자 전략은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천 밑에서 사자가 저희들 주장이었고요. 네. 지금까지 계속 이제 빠짐은 사는 그런 시장이었다 그러면 네. 뭐 단기적으로나마 지금은 팔아야 될 조정입니다. 팔아야 되죠. 시작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현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쉬시는 동안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이 얘기를 또 많이 해줬습니다. 중국이 빠진 거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저번에 아무것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중국 주식시장 시킬 때 중국 정부가 이 시장을 올리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국유자산을 민간한테 넘기고 외국인을 유입시키고 이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IPO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약간 시키고 싶을 때는 IPO 카드를 쓰는데 이번에 IPO 카드를 시킨 겁니다. 네. 그리고 중국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는 기철 가격에서도 드러나고 있죠. 기철 네. 가격 꼭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HSBC PMI가 기본적으로 중소형 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동성 상황이 굉장히 민감한데 이게 또 빠졌습니다. 아,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을 기본적으로 부스팅하는 그런 행동을 멈추진 않을 거다. 잠깐 시키려는 거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조정은 기본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사는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문제는 시장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글로벌 경기랑은 상관이 없다는 건 비철 가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글로벌 경제를 이제 메인스트림, 실물 경제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미국이랑 결국 중국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글로벌 유동성, 금융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랑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일본 이 세 군데가 중요합니다. 중국의 금융시장은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중국에서 아무리 돈을 공급한다,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래도 중국에서 공급하는 유동성이 바깥으로 나오기는 굉장히 지금은 힘든 구조입니다. 조금씩 커지고 있지만 네. 실제로 중국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그런 거는 아마 5년은 더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5년. 그냥 중국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일본은 이 통화정책이 실제로 그 글로벌 자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엄청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쉬시는 동안에 유럽이 어저께도 많이 깨졌습니다. 뭐 신문이나 뉴스 이런 데서는 그리스의 뭐 탈퇴, 뭐 유로존 탈퇴 혹은 IMF가 유로존이 어느 정도 문제를 떠안지 않으면 우리 돈 안 주겠다 그래서 빠졌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없다?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도 살짝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건 다 핑계고요. 네. 실제로는 금리가 오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 좀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주식시장이 내리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채권 매수를 불러일으켜서 금리를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GDP 나온 다음에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 금리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그래프로 한번 보실까요? 그 영문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문의 데이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영문에 많죠. 다 그 전조님이 야 이거 넣어봐라 그럼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아니면 말고죠. 뭐. 예. 안 하면은 이거 별이 빠져갖고. 마영님이 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예. 보시면 이거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2.2%까지 올랐잖아요. 예. 어저께도 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새벽에도 올랐더라고요. 3월 11일 최고치라며 지금이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지금 유동성 환경이 가장 취약한 데는 지금 유럽입니다. 네. 픽스 문제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유동성이 공급되면 빨리빨리 올라가고요. 아니면 네. 떨어집니다. 네. 미국 금리가 올라오면 그래서 유럽 증시가 깨진 겁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어저께 조정은 무엇이었냐면 사실은 이 금리 때문입니다. 모닝레터 한번 제가 한번 여기서 잠깐 한번 띄워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나오는 걸 그냥 말씀드려도 상관은 없는데 네. 아침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당분간 모닝레터에서 주시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을 한번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상인데요. 모닝레터에는 그 전자님 매일 써요? 아니, 저는 이제 안 쓰고요. 아래 것이? 아래 것이 아니라 그 천연구원? 밑에 이제 저희 투자자 팀에서 이제 다른 고생하시는 분들이 천연구원이? 천정원 연구원도 만들고 김현주 연구원도 만들고 다 참여합니다. 저는 그 와중에 또 그 와중에서 천연구원이 스킵이에요? 예, 그렇죠. 오, 천캡. 천캡. 예, 말씀드리고 싶은 선반장. 예,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죠. 보시면 이게 CDS가 사실 의미가 별로 없긴 한데 CDS가 독일 6BP, 스페인 26BP, 27BP, 독일 57BP 올라가는데 주식시장이 2.5%씩 이렇게 깨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 딴 데가 원인이 딴 데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시면 네. 아까 그래프도 보시다시피 어저께도 미국 국채 금리가 4BP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왜 4BP 올라갔냐? 제가 그때 이제 월보에도 적어놨지만 미국 1-4분기 경기 둔화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존재한다. 첫 번째, 미국 금리가 작년에 올라갔는데 미국 주택시장이 여기에 적응하는 과정이 하나 필요하다. 두 번째, 글로벌 수요가 약한 가운데 달러가 강세했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 경기가 약간 슬로우해질 거다. 세 네. 번째, 일시적인 경기, 그러니까 한파 때문에 그렇다. 지금 주택 경기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미국 주택 경기 슬로우해지는 게 그래도 소수나들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 기존 주택 판매랑 가장 선행하는 잠정 주택 판매, 일단 사인만 하면 집계하는 잠정 주택 판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제조업, 날씨가 풀리고 있고요. 네. 제조업 경기 지표들의 좋아지는 거를 보면서 금융시장이 이제 조금 있으면 적어도 한 6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계속 경계심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ISM 신규 주문 지수가 올라오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네네. 쉬시는 동안에 공장 주문 데이터가 확 올라왔습니다. 이게 제조업 경기가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물가의 측면에서 보면 약간 페드가 신호를 빨리 줄 겁니다. 옛날보다. 또 빨리? 경기보다, 네. 왜냐하면 물가 측면에서 보면 올해 금리를 움직일 이유는 별로 크게 없습니다. 네. 제조업 경기 측면에서 봐서도 아직 조금 빠른 건 사실인데 계속,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는 내년에 금리 인상한다는 사람들이 또 많아졌는데 왜 9월에 계속 인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Fed가 기본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작동시켰던 통화정책 경로는 금리 경로가 아닙니다. 금리 경로가 안 먹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선택한 거죠. 네. 금리를 움직이려면 이게 안 먹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선택한 거고요. 양적 완화를 선택해서 어디를 건드려줬냐면 자산 경로를 건드려줬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자산 경로를 건드려서 미국 경기를 붐업 시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산 경로가,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게 한계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모든 거는 계속 사면 좋아지는 이펙트는 떨어지고 나쁜 이펙트가 자꾸 커지거든요. 네네.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 들어왔다는 거죠. 네. 지금 와서 자산 가격이 더 오르면 나중에 변동성이 커져서 아직 미국 경기가 약한데 자산 가격이 만약에 싹 빠지면 네. 경기를 해칠 수가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미국은 나라마다 약간 틀린데요. 명목 GDP에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한 90에서 120 사이에서 움직이거든요. 지금 한 125 왔습니다. 컨트롤 들어갈 겁니다. 네. 이런 거를 시장이 눈치채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반영된다는 거죠. 근데 어저께 미국 시장 조정도 사실은 이것 때문인데요. 지금 왜 모닝레터를 띄워놓고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미국 업종별 S&P 500 이제 퍼포먼스를 매일 이제 어저께 보시면 통신이랑 유틸리티가 빠졌다는 주식시장이 빠진데 이게 제일 많이 빠졌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게 대표적으로 맷집이 강한 섹터들인데 주식시장이 빠진데 이게 제일 많이 빠졌다. 이건 뭐냐? 보시면 어저께만 그런 게 아니고 5일 전부터 미국 주식시장이 빠지는데 이상하게 통신 유틸리티가 제일 아픕니다. 네. 이거 뭘까요? 이게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게 배당 매력이 있는 섹터들이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오르면 배당 매력이 있는 섹터들은 힘을 잘 못 씁니다.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성장주랑 배당주는 같이 갑니다. 배당주가 깨지는 거죠, 지금. 그러네요. 그런 네.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되는 거는 나스닥 바이오테크지스나 아니면 아멕스 바이오테크지스 같은 거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만약에 글로벌 펀드 매니저라면 네. 배당주를 비중을 축소하고요. 네. 좀 공격적이라 그러면 나스닥 바이오에다 숏을 걸고 미 국채에다 숏을 걸고 금융주 조금 미국 금융주 조금 사놓는 이런 플레이들. 보시면 이 미국 금융주가 뭐 어저께 뭐 그리스 문제 때문이라고 그랬다면 글로벌 네. 금융주가 아팠어요. 근데 금융주는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금리 때문에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기본적으로 금리 때문에 온다고. 제조업 경기 데이터가 한두 달 더 좋게 나오면 이런 플레이가 더 강해질 거고요. 네. 그럼 제조업 경기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데이터로 뭘 보면 되냐. 선진국의 그러니까 결국 수요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 가장 수요에 빠른 섹터는 자동차입니다. 4월 자동차 미국 신차 판매 데이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다음 달 제조업 경기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또 금리가 또 상승 압력을 받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국내 주식시장 금리가 움직이면 기본적으로는 마이너 마켓이 좀 약합니다. 유동성이 굉장히 민감한 마켓이 마이너 마켓이거든요. 네. 당연히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맷집이 좀 약한 상태죠. 신용잔고 많은 주식들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 전략은 조금 이연시켜놓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거나 좀 라지캡 섹터로 가는 게 네. 그래서 IT, 자동차, 은행 이게 뭔 큰 매력이 있을까 싶지만 네. 지금 더 밸류에 그러니까 성장주 투자는 비싸도 좋아질 게 있으면 가는 거고 더 이상 네. 좋아질 게 없으면 위험해지는 거고 밸류에이션 투자, 가치 투자는 더 이상 좋아지는 게 핵심이 아니라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아도 너무 가치가 많이 빠졌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동차 섹터가 안 빠집니다. 뭐 은행 섹터도 뭐 견조하고 IT 섹터도 뭐 약간 종목별로 차별화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뭐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견조하거든요. 네. 다른 섹터들이 굉장히 위험해진 거죠. 하나 그냥 글로벌 이건 참고하셔도 괜찮을 건데 아까 나스닥 바이오테크 지수 얘기했는데 네. 애플이랑 약간 비슷한 현상인데요. 지금 나스닥 바이오테크 중에서 뭐 사실은 실제로 가장 핫한 애들 중에 하나가 길리어드 사이언스인데 그렇죠. 길리어드 사이언스 1분기 실적이 드라마틱했거든요. 네. 근데 중국 소비주가 이제 우리나라에 무서운 게 실적이 나오니까 나오는 위에다 밸류에이션을 막 쌓아준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는 약간 이게 비슷한 거. 그러면 제약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약간 바이오보단 제약이죠. 그렇죠. 문제는 그래서 길리어드 사이언스 주가가 사상 최고치냐? 그렇지 않다. 재미없잖아요, 이제. 예. 저번 주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실적 발표는 오르게 놀랐죠. 하지만 헤드는 왼쪽에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장주가 실적이 잘 나오는데 못 올라가면 끝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 내년 실적 전망 보시면 올해보다 좋긴 좋죠. 네. 증가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금리가 오른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조정의 폭이 과거에 뭐 코스닥 버블 아니면 바이오 버블 이런 것처럼 많이 부러진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재밌는 게 미국 나스닥 바이오도 실적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로스가 더 점화되기는 힘들다 해서 모멘텀 측면에서 숏을 걸 수가 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 실적이 나와가지고 미국 나스닥 바이오가 그렇게 생각보다 안 비쌉니다 이게. 네. 나스닥 바이오테크 지수가 뭐 한 15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네. 미국 주식시장 그래서 이게 역설적으로 빠져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못할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쵸. 근데 거꾸로 실적에 밑받침이 없는 애들은 올라갈 때도 리밋이 없던 애들은 그런 거랑 다르죠. 밀면 세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걸 계속 말씀드려요. 조정에서 조정이 오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조정이 세게 오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이거 며칠 지나서 이거를 다시 돌려놓으면요. 네. 어? 이렇게 봅니다. 한 번 다시 변동성이 또 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는데 이러면. 이걸 다시 돌려놓으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조정이 왔을 때는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런 걸 굉장히, 그러니까, 기회일 때가 있고요, 조정이. 아닐 때가 있죠. 사야 되는 조정과 피해야 되는 조정이 있고요. 특히, 물론, 이건 종목마다, 약간 산업마다, 시장마다 틀리긴 합니다. 왜냐면, 제일 처음에 빠질 때는, 우르르 빠질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밸류에이션이 콘크리트하고, 실적이 나오는 게 동반해서 약간 같은 섹터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주종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많이 오른 것들 중에서 네. 안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모든 씨앗이 열매가 되진 않습니다. 좀 적어놔. 아, 이거는 명언인데 모든 씨앗이 열매가 되진 않는다. 네. 대박이네. 네. 이런 제길 그래서 분산 투자하는 거구나. 예. 포트폴리오의 그렇죠? 기본 네. 기본 아이디어는 네. 만약에 제일 명언이야,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네. 포트폴리오 투자를 안 하죠. 네. 포트폴리오 투자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바이오가 좋다고 생각해도 네. 뭐가 될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니까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도 바이오도 그런데 마켓으로 보면 어느 섹터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주식 시장은 될 것 같은데 어느 섹터가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포트폴리오를 업종별로 갖춰놓은 거예요. 글로벌 주식 시장은 될 것 같은데 어느 나라가 잘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니까 주식을 포션을 갖고 있는데 다시 국가를 갖고 있는 거고 자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떤 자산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를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니까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은 포트폴리오를 더 확대하는 거고 이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는 모르기 때문에 만들어 놓는 거고 그렇죠. 돈이 많아서도 만들어 놓긴 하지만 돈이 많은데 모르는 거를 너무 용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씨앗이 열매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조심하시는 게. 그 열매 얘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딴 얘기 해드리면 깜짝 놀랐어요. 그 백수 있잖아요, 백수. 네. 그 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딴 거 말고 그게 갑자기 그 무슨 내용인가 봤거든요. 충북 제천이 충북 아니에요? 맞아요. 그 충북 제천시에서 백수 이렇게 권장을 했대요. 그 농민들한테 이거 하시라고. 하시라고. 네, 많이 했는데 문제는 교육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거 갖고 이거 가짜 백수 이제 뭐 어려운 말 있잖아요. 이어부피소. 이어부피소 이제 뭐 나발인지 뭔지 아주 어려운 거. 그거가 실제로 전문가 구분이 안 된다는데 교육할 때도 그랬대요. 전문가 그 구분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이거 100% 이게 그 이물질이니까 중국 건지 그게 들어갈 수 있을 찬스가 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잘못인지 한번 모르. 그러니까 종자라 그래 뭐 거기 씨앗인지 뭐라 그랬는데 네. 급도가 100%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종묘 회사가 그래서 그런 거가 정말 중요한 게 걔네들이 공급하는 것 자체도 100% 보장이 안 된다 그랬네. 그렇게 농협 그 충북 제천시에서 교육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황당한 거죠. 그 농민 농사하시는 분요. 큰일 났어 지금요 세상에요. 그 주식도 주식이죠. 큰일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같은 얘기죠. 모든 씨앗이 열매에 맺지 않는데 백소는 모든 100%가 백소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다는 거죠. 그게 문제 아니죠. 네. 제천시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네. 네. 그래. 계속해 주세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맨날 똑같은 얘기해서 약간 죄송스럽긴 한데. 네. 연초에 말씀드렸던 이때 그냥 이게 맞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5월 5, 6월 이제 6월부터가 아니라 이제 5월부터 약간 중순부터 이제 좀 빨리 온 거죠. 우리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거가 그 미국의 금리가 조금 그 한 보름 한 달도 일찍 오른 거예요. 지금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냥 페드는 6월에 얘기할 건데 네. 글로벌 자산 가격이 미리 반영하는 거죠. 좀 빨리 오른 면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그리고 페드가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페드가 뭐 좀 내년에 하면 안 될까라고 이제 하면 제가 거꾸로 이렇게 말해요. 그 어떤 분이 도대체 어느 증권사야 그렇게? 잘못 보고 있는 애들. 찰스 에반스 이런 놈들이지 뭐. 그냥 클라이언트들이나 의견 네. 나누는 거예요. 어떤 무식한 네. 클라이언트가 또 그런 소리를 해요? 찰스 에반스 맞는 것도 시카고 여는 다른 서로 다른 증권사 누구야 도대체 맨날 찐소리하는 증권사 누구니 그거? 페드 위원들. 아니 그냥 무식한 놈들이 아주 그냥. 그게 아닌데 서로 다른 생각들을 이제 그냥 얘기하는 그런 건데요. 이게 이런 거죠. 제일 처음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6월에 금리 인상이 아닐 거다. 9월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초에 코스닥이나 성장주의 투자기가 굉장히 많다. 근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6월인지 9월인지가 뭐가 중요하냐. 맞아요. 3개월인데 근데 지금 아니다. 네. 3개월밖에 아닌 것 같은데 연초에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6월이라는 생각이 주식을 너무 많이 겁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주식이 너무 싸졌기 때문에 네. 이 우려의 깊이가 네. 너무 깊기 때문에 이게 6월이 아니고 아닐 수 있다 9월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주식 시장을 많이 움직여줄 거다. 그렇죠. 예, 많이 움직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근데 페드가 이걸 봤습니다. 네. 페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9월에 하든 사실은 12월에 하든 2월에 하든 페드의 시계 안에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큰 항아리에선 차이가 없네. 예.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금융위기 이후에 저는 버냉키가 결국은 노벨상을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합리적 기대약파의 그런 행동을 실제로 실제 금융시장에서 사람들의 기대를 컨트롤 해줬거든요. 지금 진짜로. 이런 거죠. 페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그 생각을 이제 본 거죠. 이제 시장을 기대를 조절해야 된다. 잘못하면 실패한다. 그런데 네. 3개월만 이렇게 사람들이 3개월 빨리 올 거라 생각했는데 3개월 늦게 오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3개월이 이연됐는데 내가 내년에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시그널 혹은 내년에 어느 시점에 금리를 인상할지 모르겠다. 보면서 해야겠다는 기대를 주면 자산 가격이 갑자기 움직이는 민감도가 갑자기 엄청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움직일 가능성을 분명히 페드가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명목 GDP분에 125 갔으면 그 인지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대로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그러니까 저 쉽게 얘기하게 드리겠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전 의원님 자꾸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연초에 우리가 유로할 때부터 전 의원님은 이미 9월이다. 딱 마영님의 뜻 다 뭐 받잡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같은 의견이 나오는 건데요. 그렇게 얘기했던 날 쉽게 얘기하면 뭐야. 전 의원님의 말을 직접 말은 안 했지만 전 의원님이 우리가 있는 데서 뒷담화하면 네. 전 의원님이 너무 겸손한 거죠. 전 전 선생님께서는. 그것들이 디테일이 아닌데. 없는 것들이야. 아, 그건 아닌데. 아, 쉽게 얘기하면 뭐죠? 3개월에 뭔 차이가 있겠어? 하는 애들은 디테일이 있어? 없어? 그 있다? 없다? 디테일이 없다. 걔네들은. 누구야? 전 전님은 뭐야? 디테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책으로 있다. 딱 그거 아닙니까, 지금요? 디테일이 없는 사람이, 없는 증권사가 있고, 디테일이 있는 증권사 있어. 어디 선택해? 있는 대로 해야죠. 그거 어디 증권사야? 그럼이고. 그건 아니고. 제가 아주 예언이 아니라, 저는, 전 솔직히, 아니,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야. 전전님의 다음 직장을 제안해 드릴 수 있어요. 아주, 아, 국내 증권사를 위해서 좋죠. 네. 키움 증권에서 계속 있으시고 좋은데, 사실 키움, 전전님, 그리고 전전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키움, 어딜 가셔야 되는지 알아요? 어디? 예? 네? 어디? 저라면, 레즈메 냅니다. 어디다가? AIIB 이런 데 가야 돼요. AIIB 이런 데 갈 뿐이야. 아, 그런 데에서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셔야지 딱 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러니까 그 시진핑이 알아야 돼. 리커창 이런 사람도 내일부터 차이용 내일부터 차이용 중고 좀 해요. 내일부터 차이용 끊어야지. 아니 중고 못해? 네. 아니 저 내일부터 차이용 끊는다니까. 그놈의 대교 있잖아. 대교. 아까 아침에 또 오르더라고. 아, 내가 그래서 네. 아침 방송에서 그 얘기했어. 특징주를 내가 몇 년 만에 하면서 내가 마지막에 얘기했어. 아, 올라가는 모르겠는데 네. 난 회의적이다 그랬어. 회의적이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랬더니 오늘 다시 휙 올라서 지금 밀리는데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자님 중고 좀 하셔야 돼요. 아, 좀 하세요. 예. 그러니까 HSK 3급 따요. 예. HSK 3급 따는데 한 6개월이면 3개월이면 따거든요. 그리고 4급까지 하면 전전님 정도면 한 4급까지 5, 6, 솔직히 이 나이에 6급은 안 된다. 6급은 안 되고 5급도 만만치 않아. 근데 4급까지는 될 거면 전전님 4급이면 AIB에 무조건 특채 중에 특채지. 특채. 진짜 하셔야 돼요. 아 그게 좋은 그게 나라 위해서 좋은 거 아니야. 맞아요. 우리는 여기 있으면 좋지 계속. 그렇지만 그 정말 대단하죠.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살 우리나라 이름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부양하는 거이고 아직 하산할 때가 안 됐습니다. 했다가 다시 경력 쌓고 캐리어를 해갖고 다시 여기 올 때 다시 증권사 때 다시 이번에 리서치 센터장 오시면 되지. 다음은 우리 마영님 리서치 센터장만 모시고 그죠?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요? 예 뭐. 네. 그래서 사실 말 더 남았네. 아 그게 아니고 아니, 이게 네. 재밌는 게 네네. 재밌는 거 돌려줘요 그럼 빨리. 이게 수비할 땐 수비하고 공격할 때 공격하시는 게. 수비할 때 수비해라. 네. 수비할 때 수비해라. 이동국 같이 계속 골만 넣으려면 안 된다는 얘기네. 얼레벌레 슛 이런 거. 어저께 이동국이 하나가 네. 알아? 모릅니다. 이동국 선생님이 이동국님이 정말 열불이 났어. 네. SNS에서 썼잖아요. 그게 네. 또 뉴스에 됐잖아요. 네? 이동국 열받아 해갖고 일간 스포츠가 낙는 기사야. 갑자기 어린날 뭐 열받아 했더니 이동국이 직접 이동국님이 TV 화면 캡처했어. 모든 게 그냥 야구만 한 거지. 축구를 안 하고. 축구 보고 싶은 애들은 뭘 보라는 소리 하면서 다섯 개, 여섯 개를 한 거야. 그래야 하는 게 어떻게. 뉴스 중에 제목 중에 낚는 약, 낚시 뉴스가 이동국 열받아 뭐 이런 거야. 본인 재미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수비할 때 수비, 공격할 때 공격할 때 이동국 그렇게 공격을 했잖아. 본인 책임도 있을 텐데. 이동국은 수비까지 했으면 네. 이미 2002년 월드컵부터 나간 거잖아. 그잖아. 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직 겁니다. 전전님 얘기하면서 이제 많은 결론이 이미 났어요. 네. 예, 수요일 날 같은 나는 우리의 의견은 필요가 없어. 그냥 전전님 네. 말이 처음 돈을 딱 내게 했잖아. 수비할 네. 때 공격할 때. 어떤 분이 늦게 오신 분은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이 조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늦게 오신 분은 이렇게 아까 쓰셨는데요.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부여디 뭐 밭방이 됐건 여기가 됐건 아마 여기 자체적으로 부여디 있잖아요. 어디 빤스 있고 네. 그 철진한 옷 입고 다니면 안 됐다는 얘기죠. 뭔 소리야? 그 여,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계속 겨울에 옷 입고 다니면 덥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그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특히 하여튼 수요일 날은 늦게 오시면 안 돼. 늦게 네. 오시면 손해나. 늦게 오시면 네. 손해죠. 네. 수요일은 일찍부터 와갖고 최소한 한 5분 전부터는 와갖고 듣고 계셔야 돼요. 심지어 수요일 날은 네. 우리 이성 대표도 일찍 와요. 네네. 맞습니다. 그잖아요. 심지어 저도 일찍입니다. 네, 이 시절도 찍고 가겠는데요. 네. 앞서 얘기하고 싶은데 요 시간 딱 한다 그랬잖아요. 외국인의 시총 비중 주식, 시총 상위 주식 비중 축소의 진실. 축소의 진실. 그게 핵심이야 지금.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왜 삼성전자 이렇게 떨어지? 이런 게 궁금하잖아. 전전 이코노미스트 그 키움증권에는 이제 잽이 안 되는 아주 그 증권사가 하나 있죠. 골드만 이런데? 네, 미래에셋 이런 애들. 네. 미래에셋 이런 데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요 분석이 되게 의외로 흥미로웠어요. 제가 이렇게 그 키움도 아닌데, 키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읽은 것 중에서는 이제 가장 요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4월 말까지 약 8조 원이 넘는 주식을 샀더라. 근데 왜 그리고 화면이 이렇게 뿌옇고 안 보여? 그래서 지금 이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줄었을까? 외국인의 시가총액이 오히려 줄었대요. 지금 소폭.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야, 외국인 시가총액 비중에 대한 쪽이 많이 늘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줄었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시가총액이 줄었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 아, 비중이? 비중이 오히려 줄었대요. 그러니까 8조 원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8조 원만큼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예. 0.몇%라도 1%라도. 예. 그러니까 지금 1200조라고 치게 되면. 개인이 많이 샀단 얘기야, 그럼? 최소한 0.8% 늘어나야 되는 그 얘기를 거. 하는 거야? 개인이나 아니. 기관이 상대로 늘어났단 얘기야? 아니. 그 0.8%가 오히려 늘어났어야 되는데, 네. 왜 지금 이렇게 줄었을까에 대한 쪽 원인을 살펴봤더니, 그 원인에 대한 쪽이 지금 첫 번째, 이 쇼커버링에 있더라. 화면 준비됐어요? 이겁니다. 네네. 이제 지금 화면 좀 잡아주세요, 우리. 그러니까 지금 네. 보게 되면은 네. 0.8%가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1200조에서 8조 샀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0.3%가 하락했답니다. 왜 그런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기현상 9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는 동안 외국인의 보유총이 오히려 감소했다. 네. 그러니까 그 배경으로는 첫 번째가 여기 나오죠. 쇼커버링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액티브 펀드의 매수 부재. 그러니까 계속해서 패시브 펀드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액티브는 내가 이제 시장 대비해서 추가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고 네. 패시브는 이제 시장 수익률만큼만 추구하는 거죠. 네네. 근데 패시브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들어오면 뭐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시가총액 순서대로 네. 자산을 배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 저가 매수의 대응이 네. 의심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에서 신흥국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이 둔화가 관찰되고 있는데 네. 원화 강세 속도가 가파라질 경우 네. 외국인 액티브 민감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얘기하고 있어서 원화 강세가 여기서 더 들어오게 되면 네. 외국인에 대한 주식 매수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쇼커버링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대차장고가 네. 2월부터 그 지금 보게 되면 3월 중순까지 3,300만 주가 감소했고요. 네네.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대차장고가 3,300만 주, 4월 초부터 24일까지 2,700만 주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과연 이것만으로 그 외국인 시가총액이 줄었을까? 그러니까 쇼커버링을 했으니까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 사실 이것만으로 설명하기는 좀 부족하다. 네. 그래서 지금 봤더니 네. 외국인이 지금 보게 되면은 주식을 사는데 패시브 자금으로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액티브 외국인의 매수가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전혀 이제 뭐가 더 좋아서 삼성 야 이거 실적 좋은데 그래서 실적으로 베팅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단순하게 그냥 한국 시장은 사야 되겠고 네. 한국에 대한 비중은 워낙 많이 줄여놨었고 그동안에 박스권으로 봤었는데 야 박스권 돌파네? 그럼 한국 좀 더 사야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그냥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액티브 매수 플레이가 아니었다라는 게 네. 지금 한국 시장이 최근 한국 시장에 유입된 외국인의 대부분 매수는 패시브 외국인이다. 그래서 네. 이거 기계적으로 대형주를 샀기 때문에 외국인 종목들의 그 수익률이 상당히 부진했다. 네. 이것도 역시 외국인 시가총액 비중을 낮춘 원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원화 강세가 속도가 가파질 경우 네. 외국인 수급에 대한 쪽, 액티브 자금 쪽에서는 이 환율에서는 네.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내용은 한 16페이지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맨 앞페이지만 읽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근데 약간 내용이 어렵다. 내용은 어려운데 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보고서입니다. 네. 저도 이제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게 네. 왜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별 그렇게 반응이 시장에서 없지? 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이 보고서가 어느 정도 좀 해답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 더 얘기해보자. 그 요즘 보면 뭐 다들 뭐 시장 뭐 올라가 하여튼 올라 조정 보이더라도 많이 올라갔다 조정 보이는 게 대부분의 시장이잖아요. 물론 안 그런 그리고 이걸 하나 물어봤어야 되는데 전전 이코노미스트한테 이걸 못 물어봤네. 이거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전 이코노미스트한테 혼나야 될 것 같아. 뭐? 이주열 총재님이 뭐요? 미국 금리 인상에도 한국은 기준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아, 그건 어려우니까 뭐 나중에.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그동안에 이주열 총재가 했던 발언을 보게 되면은 늘 그거였거든요. 야, 미국 금리 인상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무슨 금리를 낮추냐 그동안에 이런 논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논리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할지는 모르지. 높은 그러니까, 분들의 그쵸.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지금 외교도 말이야 중국이랑 미국이랑 일본 사이에서 엑셀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만은 좋다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린 그런 생각을 못하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한중일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해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네. 이거는 뭐냐, 두 가지를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네. 전전 이코노미스트 얘기하고는 달리 네. 더 늦어질 경우에 대한 쪽. 그리고 네. 하나는 뭐냐면은 전전 이코노미스트 얘기대로 9월 달에 인상을 하는데 네. 그 텀이 엄청나게 길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올해 한 번, 내년에 한 두어 번. 네.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여전히 금리를 우리가 낮춘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차이에 대한 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굳이 빠져나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놓고 보게 되면 뭐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기존의 얘기를 좀 뒤집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증권이라든가 건설 섹터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반응에 대한 쪽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최근에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얘기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무조건 남았지 전지현님 얘기는. 이거를 보게 되면 근데 요 전지현이 위냐 왜 위냐면 지금 보게 되면 한국 국채 수익률에 대한 쪽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한국 그 국채 수익률을 보게 되면 국채 수익률에 대한 쪽과 지금 코스닥이 왜 깨지느냐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코스닥이 왜 깨지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금리가 오르고 있거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또 그렇지 오늘 5월 6일이죠. 아직 그 금리 발표가 아직 그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금리가 오른다라는 걸 시장에서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요게 다시 한번 밑으로 이제 빠질 경우 빠지게 되면 네.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겠죠. 어쨌든 네. 요 뉴스에 대한 쪽이 가지고 있는 함이 상당히 네. 좀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랑 그 엮여 있는 네. 뭐 똑같지 않지만 그 체계한 부정리 이런 얘기 그 저도 좀 약간 뜨한 생각을 했었던 건데 지난 그 요즘 노는 시간에 잠깐 본 뉴스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게 아마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달러의 어떤 유입이 워낙 많이 그러니까 그 유출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지금 체계 부정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외국인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라거든요.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외국인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네. 사실 1분기에 국내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난다는 게 거의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동안 1분기는 이제 수출의 비수기지 않습니까? 네네. 수출의 대표적인 비수기거든요. IT 네. 제품이 안 팔리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2분기부터 네.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고 1분기 지금 보게 되면 해운 물동량에 대한 쪽도 보게 되면 그 마이너스 구간이고 이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증가를 해서 이제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사실 1분기에 이 경상수지 흑자가 날 수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가 하락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환율은 약해지긴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더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약간 좀 늦어졌는데요. 오늘 보면 시장 웬만한 주식은 하여튼 올라왔다 떨어졌잖아요. 계속 떨어진 주식 있어요? 내 추정? 아니요. 다음이랑 네이버잖아요. 네. 최근에 보면 하여튼 올해 들어서 아, 네이버. 조금이라도 올랐다 떨어졌잖아요. 많이 올라갔다. 근데 이거 계속 떨어지고 연중 최저 수준이거든요. 두 개 다. 뭐 오늘 네이버 반등하고 있지만 네이버에 대한 시각을 한번 그 뉴스에만 나온 거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네. 네이버에 대한 이제 두 가지 시각에 대한 쪽이 지금 네.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이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화면 좀 잡아주세요. 이성원 대표 화면이요. 네이버 이게 안 나오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믿었던 네. 라인에 네. 발등 찍힌 네이버. 네. 근데 이거는 네이버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고 사실 알리바바도 네. 이번 춘제 때 그 보너스 지급을 하지 않았죠. 네, 직원도 안 뽑는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아예 직원까지도 뽑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SNS에 네. 대한 성장성에 네. 의문을 지금 던지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1사분기 실적 발표 이후 4일까지 리포트를 작성한 증권사 16곳 중 9곳이 네. 목표 주가를 낮췄다. 네. 그러니까 목표 주가 75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00만 원대를 유지하던 대우, 유안타, 이베스트, IBK도 90만 원대로 목표 주가를 낮췄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이유를 보게 되면 네. 라인페이, 택배, 네. 배달 등 새로운 모바일 수익 사업 모델이 시도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보게 되면 라인페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택배도 마찬가지고 배달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지금 수익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다라는 어떤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나라는 얘기고, 이거는 뭐죠? 다음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음 카카오도. 네. 지금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 일본 라인 연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9% 성장에 기대는 그러나 유효하다. 네. 그리고 이제 폴라 서비스 이런 네. 게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펀더멘탈 개선은 지속이 될 건데 어쨌든 간에 네. 실적 대비해서 주가를 미리 좀 땡겼었기 때문에 네. 나오는 조정.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해줘야겠죠. 네. 오토 비즈니스가 정말 돈이 된다라는 네.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건 뭐 다음이 됐던 네이버가 됐던 어느 쪽이 한쪽이 먼저 보여줘야 돼요. 네. 그러면은 얘네는 안 보여줘도 상관없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왜? 네. 다음이 하면 네이버도 하니까. 네.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인터넷 뱅킹이 됐건 아니면은 뭐 결제가 됐던 택시가 됐건 뭐 다음 대리운전이 됐던 뭐가 네. 됐던 간에 어쨌든 그걸 보여줘야 된다. 최근에 택시 타면요. 택시기사분들이 그 다음 택시, 그 카카오톡 택시 그거를 다 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택시 그 신호가 오면 딱 한 번씩 보시더라고. 그래갖고 핸들 어떤 분들은 핸들에 네. 다운에 딱 붙여놨어. 그러니까 신기하네. 네, 그 얘기 나오는 지금 네. 일부인데요. 저는 그 저 거기에 다 뭐 동의하는데 결론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생각인데 이건 틀리면 제가 혼나는 건데요. 저는 그 지금 시장이 다음 저는 네이버 엄청 좋게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요. 네. 그래서 100만 원 간다 안 간다 얘기했는데 작년 가보다 안 될 것 같다 얘기했고 뭐 했잖아요. 네네. 근데 뭐 그게 왜 그러냐? 저는 여기에 분명히 글로벌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지금 보면 지금 SNS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잘 나가는 게 딱 두 개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면 제 화면 잠깐 잡아주실래요? 제 이쪽 화면 이쪽 화면이야 보시면요. 이쪽 보면 세상에 SNS 그 메신저 사면 이게 텐센트거든요. 텐센트는 고가예요 지금요. 지금 보면 미국 사람 얘기가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메신저는 왓츠앱이랑 위챗이에요.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 아니면 중국어거든 지금요. 그러면 그 안에 카카오톡도 좋고 라인도 좋죠. 근데 카카오톡은 한국이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네. 라인은 엄청 잘 된다는데 일본에서 쓰는 거거든요 지금요. 우리나라 사람도 라인, 네이버 밴드 백그 더스 라인 밴드 외에는 누가 쓰는 별로 없잖아요. 그게 철저한 한계로 다니고 있다. 한계에 따라서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좋다 그러지만 늘 말씀드린 글로벌 시각에서는 지금 관심권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뭐 이게 핵심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것들을 타개할 뭔가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봤자 이건 저 그걸 똑같은 거를 텐센트에서 하면 어떠냐, 똑같은 걸 그 왓츠앱에서 하면 어떠냐 이런 거죠. 그리고 왓츠앱에서 했고 예를 들어서 한 거를 서로 주거번호 바꿔봤자 그들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게 좀 엄연한 현실이다. 그게 지금 글로벌 시각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워낙 많이 합니다. 두 개밖에 없다고. SNS 그 서비스 메신저 있죠. 그거는 위챗이랑 왓츠앱밖에 없다는 거. 그 둘만 사면 된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1부는 여기서 이제 간단히 끝내겠고요. 2부에는요 또 화제 인물 또 대표적인 우리 또 우리 전문가들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또 누구야? 목요일 날은 서부장님 아닌가? 몰라요. 서부장님인가요? 네. 서부장님 모시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